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호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 파는 애 복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긴 숨을 내쉰다. 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 소리에 기절하던 남자 천둥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꽃만이 긴 열을 내두른다. 독사에게 잡혀온 땅꽃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끝없는 바람 저험한 산 위로 나뭇잎 사이 불어가는 아 자유의 바람 저 언덕 넘어 물결같이 춤추던 님 무명무실 무감한 님 나도 님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 지녀볼래 산끝보다도 아름다운 아 나의 님 바람 못 느낌 없이 진행하는 시간 따라 아

밝혀줄 수 있다면 빛 하나 가진 작은 별이 되어도 좋겠네. 너 가는 길마다 함께 다니며 너의 길을 비추겠네. 내가 너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다면 이름 없는 들의 꽃이 되어도 좋겠네. 눈물이 고인 너 슬픈 춤으로 흔들리겠네.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살과 영혼을 모두 주고 싶네. 내가 너의 사랑이 될 수 있다면 노래봄 한 마리 새가 되어도 좋겠네. 새벽을 날아다니며 내 가진 시를 들려주겠네. 그럴 수 있다면 수 있다면 이토록 더운 사랑 하나로 내 가슴에 묻히고 싶네.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변해가네 오 너무 빨리 변해가네 좁은 세상을 불련한 새처럼 모두 낡은 기억은 이제는 몰아내고 싶어 잦은 슬픔은 지금은 모두 안녕 창백한 거리를 달려가고 싶어 드러나지 않는 가슴 속 마음 가득해도 어두운 조명에 얼굴을 적셔두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나의 친구여 잦은 슬픔은 지금은 모두 안녕 흐르는 시간에 씻긴 탓인지 퇴색한 추억은 너무 비쳐 부러워하던 친구여 비가 내린 여름날 하늘에 드높게 걸친 무지개를 보며 부르던 함성은 전기줄 위에 윙윙거리네 마음의 열매가 맺혀 외쳤으면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거미줄처럼 얽힌 세상 속에서 바람에 나도 끼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수많은 진리와 양심의 근문자 찬란한 그 빛에는 멀지 않으리 이웃과 벗들의 웃음 속에는 조그만 가락이 울려 나오면 나는 부르리 나의 노래들 나는 부르리 가난한 마음을 나 그가 모두 귀 기울일 때 노래는 멀리 멀리 날아가리 노래는 멀리 멀리 날아가리